불량가 말다 반가 사비라 라비나그랏 야크라스니유 야블리드니유 자하질라 스트룩스카잣 Что с тобой не поспала, а с тем, где я вальдаван, ведь часто.